노동신문은 27일 무장 충돌을 노린 고의적인 도발망동 이런 제목의 논평을 실었습니다. 논평은 최근 괴뢰패당이 삼국우선들의 불법으로 활동을 단속한다는 구실 밑에 한강 하구에서 위험한 군사적 도발에 매달리고 있다고 하면서 호전강들이 벌여놓은 삼국우선 퇴거를 위한 한강작전에는 중무장한 전투함선들과 직승기들까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강 하구에서는 육안으로도 쌍방의 움직임을 정확히 감시 확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논평은 바로 이런 예민한 수역에 괴뢰들은 삼국오선 단속의 간판을 내걸고 숱한 무력을 투입하며 극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역대 그 어느 괴뢰 당국도 엄두를 내지 못한 실로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로서 전쟁의 불지가 끊임없이 튕기는 서해 열점 수역도 부족하여 한강 하구까지 북침전쟁 도발의 첨예한 수역으로 만들려는 계획적인 책정이라고 하면서 논평은 괴뢰 호전강들이 실제로 추구한 것은 어선 단속이 아니라 우리와의 무력 충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평은 골수에 베긴 북침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한강작전이니 뭐니하며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고 미쳐 날뛰는 괴뢰들이야말로 민족의 극악한 원수라고 하면서 괴뢰 패당은 무주고원의 가련한 신세를 면하려거든 전쟁 광기로 들뜬 머리를 식히고 분별있게 초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